조선에서 보조 반사경을 가진 내두 투광등이 개발되었습니다.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에 의해 개발된 이 기술은 기본 반사경과 함께 보조 반사경을 설치하여 광원, 레드의 빛을 전부 대상에 비치게 하는 집처형 레드 투광등 제작 기술입니다. 집처 기술은 빛 묶음 리용률이 90% 이상으로서 매우 높습니다. 보조 반사경을 가진 레드 투광등을 도입한 전국의 100여 개 단위에서는 종전에 비해 전기는 95% 절약하면서도 밝기는 5 내지 10배 보장하고 있습니다. 최근 조선의 개발자들에게 WIPO,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의 발명가 메달과 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.